이번에 소개할 책은 프란치스카 비어만의 또 다른 작품 게으른 고양이의 결심입니다. 게으른 고양이 뒹구리는 모든 일을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소파에서 해결합니다. 씻는 것, 먹는 것, 공부하는 것, 자는 것 등등 모든 일을요. 단 한 가지 볼일 볼 때만 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뒹구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 일이 있고 난 후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소파가 예전만큼 편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게으른 고양이 뒹구리는 더 이상 소파에서 머무르지 않고 일어나 집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뒹구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게으른 고양이 뒹구리는 아주 바빴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꼼꼼하게 계획을 세웠던지 도대체 쉴 틈이 없어 몹시 힘들었어요. 1. 10시 2분부터 11시 2분까지 일어나기. 2. 11시 3분부터 11시 30분까지 깨끗이 씻기. 첫 번째. 3. 11시 31분부터 12시 20분까지 아침 먹기. 4. 12시 21분부터 2시 32분까지 소화시키려고 잠자기. 5. 2시 33분부터 3시 15분까지 공부하기. 6. 3시 16분부터 4시까지 명상하며 머리 식히기. 7. 4시 1분부터 5시까지 점심 먹기. 8. 5시 1분부터 5시 30분까지 소화시키려고 잠자기. 9. 5시 31분부터 5시 35분까지 체조하기. 10. 5시 36분부터 5시 59분까지 깨끗이 씻기 두 번째. 11. 6시부터 7시까지 생수와 과자 먹기. 12. 7시 1분부터 8시까지 공부하기. 13. 8시 1분부터 8시 15분까지 청소하기. 14. 8시 16분부터 9시 15분까지 저녁 먹기. 15. 9시 16분부터 9시 43분까지 깨끗이 씻기 세 번째. 16. 9시 44분부터 10시 45분까지 공부하기. 17. 10시 46분부터 새벽 12시 15분까지 또 공부하기. 18. 새벽 12시 16분부터 잠자기. 게으른 고양이 뒹구리는 괜히 힘을 쓰는 일이 없도록 모든 계획을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소파에서 해치웠어요. 그러다 보니 소파가 길이 들어 앉는 자리에는 큰 언덕과 연못이 생겼어요. 하루에 딱 한 번 뒹구리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잘 길들여 놓은 소파를 떠나야 했어요. 특별한 곳에 가야만 할 때였죠. 바로 정원 뒤쪽에 있는 세상 끝으로 말이에요. 그때가 되면 게으른 고양이 뒹구리는 소파에서 귀하신 몸을 일으켜 현관문까지 걸어갔어요. 될 수 있는 한 몸을 조금 움직이면서 화장실까지 난 길을 따라 터벅터벅 걸어가 볼일을 본 뒤 좀 더 씩씩하게 소파로 돌아왔어요. 운이 좋을 때는 돌아온 후에도 아직 소파가 따뜻했어요. 그럼 뒹구리는 외출로 흠겨워진 몸을 잠시 쉬기 위해 소파에 움푹 팬 연못으로 들어가 몸을 웅크렸어요. 비가 오면 게으른 고양이 뒹구리는 마루에 놓인 커다란 화분에서 살짝 볼일 보는 걸 좋아했어요. 하지만 정말 급할 때만 그랬어요. 왜냐하면 뒹구리는 깨끗하게 지내는 걸 아주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게으른 고양이 뒹구리는 시끄러운 곳을 아주 싫어했어요. 이웃집개 루디는 뒹구리에게 진짜 골칫거리예요. 이 멍청한 개는 늘 지저대는 데다 미친 듯이 정원을 돌아다니며 공을 쳤어요. 게으른 고양이 뒹구리는 몇 번이나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어요. 멍멍 시끄럽게 지저대는 회방꾼 때문에 뒹구리는 머리가 어질어질해서 계획표대로 움직이는 것도 힘들었어요. 다행히 루디는 오래 놀지 않았지만 말이에요. 그래도 아침 식사 때는 늘 방해를 받았어요. 뒹구리의 하루 일과가 되어버릴 정도니까요. 11시 35분부터 12시 20분까지. 화가 났어요. 머리에서 불이 나는 것 같아요. 정말 지긋지긋해요. 하루하루 시간이 흘렀어요. 일어나기, 깨끗이 씻기, 아침 먹기, 루디에게 화내기, 소화시키려고 잠자기, 공부하기, 명상하며 머리 식히기, 점심 먹기 등등. 어느 날 게으른 고양이 뒹구리에게 어떤 느낌만 들지 않았더라면 모든 게 그대로 아주 좋았을 거예요. 하지만 뒹구리로서는 그 느낌을 도저히 그냥 참고 넘길 수 없었어요. 하필이면 루디가 놀이를 막 시작한 그때 말이에요. 뒹구리는 일단 급한 볼일을 미뤄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루디가 놀이를 멈추지 않자 게으른 고양이 뒹구리로서는 더는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지금 당장 가야만 했어요. 뒹구리는 보통 때보다 더 서둘렀어요. 하지만 애써 점잖은 모습으로 도도하게 세상 끝쪽을 향해 쿵쿵거리며 걸어갔어요. 자신이 나타난 게 루디에게 정말 잘된 일이 될 줄은 전혀 알지 못한 채 말이에요. 루디는 멍멍짖으며 공을 드리블하고 차고 이리저리 굴렸어요. 루디는 헤딩으로 공을 차면서 점점 뒹구리 쪽으로 다가왔어요. 게으른 고양이 뒹구리는 그러거나 말거나 계속 걸어갔어요. 이웃을 무시하는 성격인데다 볼일이 급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던 거지요. 그러다가 그만 루디의 헤딩이 약간 빗나가는 듯하더니 쾅! 하고 세게 부딪히고 말았어요. 루디는 화가 난 뒹구리에게 살짝 따귀를 맞았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루디는 고개를 몇 번 흔들더니 계속 드리블하며 공을 찼어요. 게으른 고양이 뒹구리는 정말 화가 났어요. 급한 볼일도 완전히 잊어버린 채 얼른 다시 집으로 돌아올 정도로 말이에요. 뒹구리는 집에서 상처를 꼼꼼히 살핀 뒤 오늘만 계획표에서 훌쩍 건너뛰어 18번으로 갔어요. 마음이 상한 뒹구리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소파 연못에서 몸을 웅크렸어요. 막 잠이 들려는데 갑자기 뭔가 뒹구리의 다리를 꽉 무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많이 걸어서 다리가 아픈 건 줄 알았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물렸어요. 그리고 한 번 더, 또 한 번 더. 뒹구리는 물린 자리를 앞발로 세게 문질렀어요. 그때 꽉! 또 다시 물렸어요. 이번에는 머리에 물렸어요. 그러다가 배도 등도 물렸어요. 이렇게 뻔뻔할 때가! 뒹구리는 짜증이 났어요. 혹시 아닐까? 엄마가 늘 조심하라고 했던 그것 말이에요. 그러니까 벼룩! 깊은 밤이 되어서야 깨무는 게 점점 약해졌어요. 게으른 고양이 뒹구리는 완전히 지친 데다 괴로웠어요. 벼룩이 있는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뒹구리는 일단 텔레비전을 켰어요. 벼룩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곤충이에요. 다른 동물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요. 게으른 고양이 뒹구리는 속이 울렁거렸어요. 벼룩은 다리에 발톱이 있어요. 이 발톱으로 먹잇감을 꽉 붙잡을 수 있지요. 또 벼룩은 납작해서 먹잇감의 털 사이로 아주 쉽게 돌아다닐 수 있어요. 정말 밥맛 떨어지죠. 벼룩은 눈이 두 개, 짧은 더듬이가 두 개예요. 벼룩은 40cm 정도는 눈 감고도 뛸 수 있어요. 또 경주용 자동차보다 100배나 빠르게 달릴 수 있어요. 벼룩은 먹잇감 바꾸기를 좋아해서 새로운 먹잇감에 몸이 닿으면 그쪽으로 옮아가요. 여러분도 벼룩이 있으면 놀라지 말고 벼룩을 다른 쪽으로 떼어내도록 해보세요. 게으른 고양이 뒹굴이는 텔레비전을 껐어요. 누구한테서 벼룩이 올 맞는지 확실히 알았어요. 바로 촌뜨기 축구선수 루디 때문이에요. 뒹굴이는 다음날 아침이 되자마자 루디에게 깜빡 넘어갈 만한 선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복수해 줄 생각에 고소해하며 뒹굴이는 거의 꿈도 꾸지 않고 깊은 잠을 잤어요. 다음날 아침, 벼룩이 아침 식사를 하는 바람에 게으른 고양이 뒹굴이는 기분 나쁘게 잠을 깼어요. 21, 22, 23, 꽉! 벼룩은 정확히 시간을 맞춰 물었어요. 한 번은 다리에, 한 번은 머리에, 또 한 번은 배에. 화가 난 고양이 뒹굴이는 계획표대로 따르지 않고 그냥 정원으로 뛰어갔어요. 하지만 루디는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어요. 뒹굴이는 루디의 집 근처를 살금살금 돌아다녔지만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슬쩍 도망간 건 아니겠지? 게으른 고양이 뒹굴이가 생각했어요. 뒹굴이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루디가 정원에 나타날 때까지 소파에서 기다릴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루디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꽉! 이번에도 다시 엉덩이를 세게 물렸어요. 뒹굴이는 나타나지도 않는 루디를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에 가능한 빨리 벼룩을 옮길 다른 상대를 찾기로 했어요. 게으른 고양이 뒹굴이는 몸을 긁으면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소파에서 몸을 일으켜 길을 떠났어요. 게으른 고양이 뒹굴이는 몸을 긁으며 길을 따라 걸었어요. 그때 정원을 지나는 예쁜이 기니피그를 만났어요. 안녕? 게으른 고양이 뒹굴이가 상냥하게 인사했어요. 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용사야. 오늘은 미용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릴 겸 원하는 사람에게 머리를 깎아줄게. 공짜로. 물론 속임수예요. 예쁜이 기니피그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 해줘. 기니피그는 찍찍거리며 대답했어요. 게으른 고양이 뒹굴이는 당장 일을 시작했어요. 뒹굴이는 머리를 깎으면서 벼룩이 맛있는 기니피그 냄새를 잘 맡고 아주 편안하게 옮겨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썼어요. 게으른 고양이 뒹굴이는 예쁜이 기니피그에게 두피 마사지를 해주고 털을 한올한올 곱슬곱슬하게 말아주었어요. 예쁜이 기니피그는 몹시 기뻐했어요. 어머, 내가 이렇게 예뻐지다니. 기니피그는 게으른 고양이 뒹굴이에게 고맙다며 네잎클로버를 주었어요. 뒹굴이는 기분이 좋아 몹시 으쓱해졌어요. 그래도 뒹굴이는 얼른 기니피그와 헤어져 가까운 모퉁이를 돌았어요. 그러고는 멈춰서 기다렸어요. 뒹굴이는 숫자를 세었어요. 21, 22, 23, 꽉! 앗! 이럴 수가! 벼룩은 아직 뒹굴이 몸에 있었고 다시 물었어요. 기니피그의 몸이 너무 작았나 봐. 좀 더 큰 동물을 찾아봐야겠어. 게으른 고양이 뒹굴이가 생각했어요. 게으른 고양이 뒹굴이는 남몰래 살짝살짝 긁었어요. 뒹굴이에게 벼룩이 있다는 걸 누구한테도 들키면 안 되니까요. 정원을 몇 군데 더 지나자 초원에 눈이 큰 암소가 보였어요. 왕눈이 암소 주변에는 50마리쯤 되는 파리들이 윙윙 날고 있었어요. 암소는 꼬리를 흔들며 파리를 내쫓으려고 애썼어요. 안녕? 고양이 뒹굴이는 상냥하게 인사했어요. 나는 숲이나 초원, 건물에 사는 벌레를 잡는 사냥꾼이야. 오늘은 벌레 잡는 사냥꾼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릴 겸 파리를 모두 공짜로 잡아줄게. 그럴듯하죠? 왕눈이 암소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이런 기회를 놓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 해줘. 왕눈이 암소는 매 하며 대답했어요. 게으른 고양이 뒹구리는 당장 일을 시작했어요. 파리를 잡으면서 뒹구리는 벼룩이 맛있는 암소 냄새를 잘 맡고 편안하게 암소에게 옮겨갈 수 있도록 신경 썼어요. 주위에 파리 한 마리 얼씬거리지 않게 되자 왕눈이 암소는 날아갈 듯 기분이 좋았어요. 이 초원에서 이렇게 조용히 있을 수 있다니. 왕눈이 암소는 게으른 고양이 뒹구리에게 고맙다며 신선하고 따뜻한 우유 한 잔을 주었어요. 파리를 잡느라 목이 말랐던 뒹구리는 우유가 말할 수 없이 달콤했어요. 그래도 뒹구리는 얼른 왕눈이 암소와 헤어져 가까운 모퉁이를 돌았어요. 그러고는 21, 22, 23, 꽉! 아, 안 돼요. 벼룩은 아직도 뒹구리 몸에 있었고 또다시 물었어요. 암소 냄새가 너무 지독했나 봐. 냄새가 좀 덜 나는 동물을 찾아야겠어. 게으른 고양이 뒹구리가 생각했어요. 그때 루디가 모퉁이를 도는 게 보였어요. 루디는 그 바보 같은 축구공을 들고 넓은 초원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게으른 고양이 뒹구리는 상냥하게 인사했어요. 안녕? 난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구 코치야. 오늘은 축구 코치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릴 겸 꿈나무 축구 선수가 되도록 훈련시켜줄게. 공짜로. 루디는 이상했어요. 뒹구리가 누군지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축구 훈련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 해줘. 루디는 멍멍 짖으며 말했어요. 게으른 고양이 뒹구리는 당장 일을 시작했어요. 뒹구리는 훈련하면서 루디에게 바싹 다가갔어요. 벼룩이 루디의 멋진 축구복 안이 얼마나 따뜻한지 느낄 수 있게요. 그래야 벼룩이 편안하게 옮겨가지 않겠어요. 게으른 고양이 뒹구리는 루디를 금방 세계 최고의 축구선수로 만들었어요. 루디는 무척 기뻐하며 말했어요. 이제 난 다음 월드컵 대회에 나갈 수도 있겠어. 루디는 게으른 고양이 뒹구리에게 고맙다며 새로 산 축구복을 주었어요. 운동복은 뒹구리 마음에 쏙 들었고 입어보니 아주 잘 어울렸어요. 그래도 뒹구리는 얼른 루디와 헤어져 가까운 모퉁이를 돌았어요. 그리고 21, 22, 23, 꽉! 벼룩은 아직도 뒹구리 몸에 있었고 또다시 물었어요. 벼룩은 한번 머물렀던 동물에게는 지겨워서 다시 가기 싫은 모양이야. 아주 새로운 동물을 물고 싶나 봐. 게으른 고양이 뒹구리가 생각했어요. 그때 작은 여자아이가 깡충깡충 뛰어왔어요. 와, 고양이네. 어쩜 귀여워라. 여자아이가 앵앵거리며 이렇게 말하면서 팔을 활짝 벌리더니 게으른 고양이 뒹구리 쪽으로 곧장 다가왔어요. 뒹구리는 어린아이들을 참을 수가 없어요. 몹시 시끄러운 데다 이상한 냄새가 나고 끈적끈적한 손가락으로 뒹구리가 잘 가꿔놓은 깨끗한 몸을 한순간에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거든요. 보통 때 같으면 뒹구리는 몸집을 두 배로 부풀려 씩씩거리면서 가까운 덤불로 도망치겠지만 지금은 한번 해볼 만해. 게으른 고양이 뒹구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용기를 내어 여자아이의 다리 근처에서 그르렁그르렁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난 세상에서 가장 쓰다듬기 좋기로 소문난 고양이야. 오늘은 내가 얼마나 쓰다듬기 좋은지 알릴 겸 원하는 사람에게 쓰다듬게 해주지. 공짜로. 여자아이는 뒹구리의 귀 뒤를 부드럽게 어루만졌어요. 벼룩이 가능한 편안하게 옮겨가도록 뒹구리는 일부러 아이의 팔에 폭 안겼어요. 놀랍게도 여자아이의 손은 끈적거리지 않았고 냄새도 아주 향긋했어요. 여자아이가 털을 어루만지자 게으른 고양이는 온몸이 기분 좋게 떨려왔어요. 뒹굴이는 청소기처럼 웅웅 소리를 냈어요.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이제 가봐야겠어. 귀여운 고양이야. 또 보자. 여자아이는 고양이 귀에 대고 속삭이더니 세상에서 가장 쓰다듬기 좋은 고양이를 살포시 내려놓고 뛰어갔어요. 게으른 고양이 뒹굴이는 여자아이의 손길이 얼마나 좋았던지 아직도 기분이 멍했어요. 그러다가 뒹굴이는 얼른 세어보았어요. 21, 22, 23. 벼룩이 떨어져 나간 걸까요? 다시 한번. 21, 22. 앗! 꽉! 꽉! 어우, 안 돼요. 벼룩은 아직 뒹굴이 몸에 있었어요. 이번에는 더 세게 물린 것 같았어요. 뒹굴이는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랐어요. 불쌍한 고양이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뒹굴이가 몸을 긁적이는 동안 날은 점점 어두워졌어요. 달님이 모습을 드러냈고 주인은 더 조용해졌어요. 갑자기 어디선가 노래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잘 부르지는 않았지만 느낌은 좋았어요. 또순이 고양이가 지붕 위에서 달에게 불러주는 노래였어요. 좋은 기회야. 벼룩이 뒹굴이 몸을 편안하게 여긴다면 다른 고양이에게 쉽게 옮겨갈 수도 있지 않겠어요? 게으른 고양이 뒹굴이는 끙끙 신음소리를 내가며 지붕 위로 올라가 잠깐 숨을 돌린 뒤 상냥하게 말했어요. 안녕? 난 유명한 가수야. 오늘은 가수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릴 겸 원하는 사람에게 노래를 가르쳐 줄게. 공짜로. 또순이 고양이는 무척 예쁠 뿐만 아니라 아주 똑똑했어요. 더 잘 부르려면 노래 수업을 당장 받아야 한다는 걸 알았지요. 그래, 해줘. 또순이 고양이가 야옹 하며 대답했어요. 게으른 고양이 뒹굴이는 아주 기뻐하며 당장 일을 시작했어요. 야옹, 야옹. 음계 연습을 하면서 게으른 고양이 뒹굴이는 또순이 고양이에게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래야 벼룩이 암고양이도 똑같이 맛있는 냄새가 난다는 걸 알지 않겠어요? 물론 벼룩이 가능한 편안하게 옮겨갈 수 있도록 했어요. 뒹굴이는 또순이의 슬픈 야옹 소리를 금방 아름다운 소프라노 소리로 바꾸어 놓았어요. 노래 수업이 끝날 때쯤 되자 두 고양이는 근처에 있던 다른 동물들과 함께 노래를 불렀어요. 여러 목소리가 어울려 부르는 한밤의 세레나데였어요. 그 노래가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모두 소름이 돋을 정도였죠.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게 부른 건 물론 또순이 고양이였어요. 놀랄 일도 아니지요. 게으른 고양이 뒹굴이는 정말 좋은 노래 선생님이었거든요. 난 이제 틀림없이 시립 오페라단에 들어갈 수 있을 거야. 또순이 고양이는 게으른 고양이 뒹굴이에게 고맙다고 뽀뽀를 해주었어요. 뽀뽀는 뒹굴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것도 아주 썩 말이에요. 그러다가 뒹굴이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돌아다니게 되었는지 갑자기 깨달았어요. 그래서 얼른 또순이 고양이와 다른 동물들과도 헤어졌어요. 뒹굴이는 동물들과 껴안기까지 했어요. 그러고는 지붕에서 내려와 가까운 모퉁이를 돌았어요. 잔뜩 기대에 부풀어 그곳에 잠시 멈춰 섰어요. 21, 22, 23.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21, 22, 23.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21, 22, 23. 괜찮았어요. 아무 일도. 게으른 고양이 뒹굴이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벼룩이 정말 사라졌어요. 뒹굴이는 몹시 기쁘고 신이 나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나무도 몇 차례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빠른 걸음으로 거리를 내려가면서 자신이 꾸민 속임수가 들어맞은 걸 남몰래 기뻐했어요. 집에 돌아온 뒹굴이는 축구복을 의자 위에 내던지고 네잎클로버도 집어던진 뒤 가장 좋아하는 소파에 얼른 누웠어요. 아, 얼마나 편한지. 아주 좋아요. 드디어 이제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게 되었어요. 게으른 고양이 뒹굴이는 가장 편안한 소파 연못을 찾아서 정성스럽게 발로 다져 모양을 만든 뒤 눈을 감고 몸을 웅크렸어요. 자, 이제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어쩐지 소파가 예전만큼 편하지 않았어요. 게으른 고양이 뒹굴이는 몸을 뒤척였어요. 긴장을 풀기 위해 몸에 털을 닦고 빗었어요. 늘 하듯이 말이에요. 그리고 금방 몸 단장을 끝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용사에게 이 정도는 아무 일도 아니거든요. 왼손으로는 가련한 지파리들을 잡았는데 숲이나 초원의 벌레를 잡는 사냥꾼에게는 이건 역시 우스운 일이죠. 효과 만점 체조 연습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구 코치에게는 당연히 식은죽 먹기고요. 마지막으로 텔레비전을 켰을 때 형편없는 오페라 공연이 나오자 게으른 고양이 뒹굴이는 갑자기 깨달았어요. 너무 따분하다는 걸. 뒹굴이는 다시 벼룩이 필요했어요. 지금 당장. 게으른 고양이 뒹굴이는 마음을 먹었어요. 벼룩을 다시 가져오기로 말이에요. 뒹굴이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소파 연못에서 행복하게 잠이 들었어요. 아침 햇살이 창 안으로 비쳐 들어오자 게으른 고양이 뒹굴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축구복을 입고 집 밖으로 나갔어요. 정원을 지나 벼룩을 찾아 나섰어요. 예쁘니 기니피그가 준 네잎클로버를 귀 뒤에 꽂은 채 말이에요. 네잎클로버는 행운을 지금까지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